우리 청년들을 주체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키워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위대성을 남조선 각계가 널리 전해가고 있습니다. 남조선 언론들은 지난해 8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지도 밑에 성대히 진행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소식을 널리 보도했습니다. 신문 잡지들은 대회에서 청년동맹이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새로 명명되고 김정은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깃발을 직접 수여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의 한 언론인은 김정은 위원장께서 주체 위협, 선군혁명 위협 수행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청년 중시 정치를 펼치고 계신다고 칭송했으며 중세 전문가들은 김정은 최고 령도자께서 역사적인 소환들과 신년사, 연설들에서 청년들을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혁명을 같이할 젊은 주력 부대, 미더운 동지, 전우, 조선노동당의 후비대, 촉구대, 익축부대로 내세워 주셨다고 격찬했습니다. 청년문제상담소의 최인초를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수령결사옹의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이북 땅 곳곳에서 조국 보위도, 과학 탐구도, 건설도 다 맡아하고 있으니 청년강국의 힘은 참으로 위력하고 그 미래는 창창하다고 강조했습니다.